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님이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짧게라도 답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짧게 글로 답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듯해서 그렇게 또 말씀으로 전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계속 갑작스럽게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지금 실시간으로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 제가 이렇게 따로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해보니까, 유튜브에 말이죠, 이게 시간이 너무 걸려서 녹화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이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해석이 쉽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녹화를 해서 지금 이걸 올리는 심정으로 이걸 하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안 보셔도 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님이 질문하신 그 누가복음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말이죠. 또 받을 은혜가 있으면 나누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걸 하는 거니까, 언제든 이러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남겨주시고, 제가 이렇게 또 함께 여러분들과 고민을 하고 나눌 은혜를 찾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6, 7, 8, 저녁 8시 반쯤 되겠군요. 여기가 새벽 5시 반이니까. 그럼 먼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님이 어떻게 질문을 해보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놓으시고,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리고 11절에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이 구절이 온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짧게라도 풀이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이고, 또 들어와 주셨네요. 소리를 좀 키워달라. 이거 그냥 제가 똑같이 셋업을 한 것이라 지금 소리가 안 키워져요. 이것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중간에 이걸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그냥 조금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 시간이라 큰 소리로 안 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소리가 이게 왜안 큰지 말이죠. 이게 마가 올라가는 게 크지 않군요. 이게 왜 그러죠? 지금 소리가 많이 났습니까? 기자님 답변 좀 해주실래요? 조금 커졌습니까? 조금 커졌어요? 어때요? 조금 커졌나요? 아무튼 이대로 진행을 할 테니까 볼륨을 여러분들이 제일 크게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키고 실험을 하지 않아가지고 테스트도 하지 않았어요. 이걸 하고 다음에는 좀 소리가 지직거려도, 이게 데시벨을 높이면 소리가 지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낮췄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먼저 누가복음 16장 그걸 한번 좀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는 15장에 이어서 15장에도 그두 아들 이야기 하잖아요. 맞나? 한번 가볼게요. 15장에 끝에 가서 보니까, 그렇죠,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서 한 아들이 아주 말썽장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물려달라 요구하고, 그 받은 거 가지고 마구 흥청망청 써버리고 탕진하고 또 음란하게 행동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완전히 돈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기사가 있죠. 그런 일련의 말씀들을 쭉 하시는 가운데 이것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어떤 부자가 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청지기 종 하나를 고용을 해서 자기 재산을 맡겨서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이 종이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여기 세번역에서는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런데 영어에서는 This manager was reported to him.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또 종은 여기서 매니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 자기 재산을 맡겼으니까 매니저라고 할수 있겠죠. 매니지먼트를 하는, 관리를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를 받고 나서 그 종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제 나쁜 소리를 들었는데 네가 관리를 잘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해고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수 없네. 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제 직업을 잃는 겁니다. 요즘도 직업을 잃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명퇴를 해서 한참 일할 나이에 막 직장을 잃고 말이죠. 뭐 신문을 보니까 교장 선생님으로 하시던 분이 이른 나이에 그걸 그만두게 되고, 요즘도 건강해서 오래 살잖아요. 그런데 뒷방 신세로 나머지 인생을 살수 없으니까 뭐라도 하시겠다 해가지고 하는 일들이 뭐 경비를 하신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큰일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또더 큰일이었어요. 그때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지기도 했었으니까. 주인의 돈을 함부로 남겼다, 그렇게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소문이 나면 이 청지기는, 이 종은 다른데 이제 일을 보게 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큰일이 났죠. 큰일이 나니까 대책을 세웁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다. 그러니까 나는 노동할 힘이 없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와이칼라죠. 그렇죠. 블루칼라가 아니라 사무직 직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했던 회사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번뜩 든 생각이, 그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라고 하면서 일을 벌이죠. 그 일을 벌이는 게 뭐였냐면, 내가 이 자리, 매니저 자리, 이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를 해놔야 되겠다, 그런 거죠. 내가 떨려나고 난 이후에 어디에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전에 좀 일을 잘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서 또 고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록은 예수님께서 두 명만 예로 들어놓으셨어요. 여러 사람을 불러다가 그렇게 일을 조치한 것으로 하시면서 두 명만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첫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냐? 물어요. 그랬더니 길을 100마리다. 그러니까 자, 이게 당신의 비문서다. 그러면서 여기에 쉬운 말이라고 적으시오. 서로 빚에 대해서는 빌려주는 사람과 또 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겠죠. 그러니까 적으시오, 이렇게 하고 해줘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 빚은 얼마요? 그랬더니 미리 백서미요. 그러니까 자, 당신은 여든서미라고 적으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불의한 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아니, 내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주는데 칭찬을 해요? 어떤 주인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주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슬기롭게 대처했대요. 슬기롭게. 여기서 슬기롭게라고 번역이 된이 말이 뭐 심사숙고해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떨려나기 전에 아주 빠르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주 깊게 생각을 잘한 것이다.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건, 그 매니저, 청지기, 종을 불의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불의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 자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청지기, 이 매니저는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인데, 그 불의한 자들끼리의 거래라는 거죠. 그렇죠? 불의한 자가 벌이는 짓이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도, 이 세상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이 한게 아니라 이 세상의 자녀들이 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슬기롭다라고 칭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에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고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 종이 불의한 증거는 또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 맘대로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은 50% 절반을 탕감을 해주지요. 그리고 어느 사람은 20%만 탕감을 해줘요. 그냥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즉흥적은 아니지만, 원칙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깊이 생각을 했고, 짧은 시간 내에, 그렇긴 하지만 그것을 슬기로운 일이다라고 말을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불의한 종인 것을 여전히 증명하는 것, 여전히 세상의 자녀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똑같이 50%로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20%로 탕감해 주더라. 그러니까 이가 불의한 종이며 세상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이건 이야기예요. 비유죠. 이 비유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훈을 취하시는 거죠. 성경 기록 목적이 그거잖아요. 교훈과 바르게함과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취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하늘 교훈이 특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교훈 하나를 통해서 아니 그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하늘 교훈을 모두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훈을 통해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 교훈, 저 이야기를 통해서는 저 교훈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늘 섭리의 모두를 다 대입을 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천국의 비유를 하나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개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굉장히 여러 개의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이런 측면, 천국의 저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취하셔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재물을 얻고 사용함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쟁점에 어떻게 이 이야기를 설정하고 시작을 하시냐면, 이 재물을 종이 낭비하더라. 낭비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낭비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버시기 바랍니다. 사실 돈에 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돈에 관한 부분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소리가 이상해요. AM 라디오 같아요? 아, 아이, 왜 그러지? 다른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그런가 보네요. 아, 저도 말해요. 조금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사실 이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뭐할 만한 장비가 아니어서, 요즘에 보니까 이런 거 방송하시는 분이, 뭐, 장비를 잘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저처럼 공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거 쓰는 게 아니라, 뭐좀잘된거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화면에 글자도 막 찍어 올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일을 앞으로 뭐, 한두 해 하고 끝날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최근에 그 김태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뭐, 잠깐 발을 들여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글도 좀 올리시고, 그런데 그분은 나름대로 이제 당신 나름대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작은 자, 회원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분이 지금 팟캐스트를 시작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를 했죠, 게시판에. 짧게 짧게 하시니까 유익한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송을 봤거든요, 봤는데, 훨씬 저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신 듯해요. 저는 음악과 제 말을 같이 못내보내거든요. 이 공짜 프로그램이라서 그래요. 아마 그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앞으로 좀잘 해도록 하겠습니다. 싸구려 녹음기가 아니라 이그 오디오를 내보내는 그걸 통해서 하는 거니까 좀 그런 듯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냥 맑기만 알아들으시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어찌 보면 돈, 그러니까 돈을 벌고 쓰는 것에 가장 많은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해놓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저런 경우에 예를 많이 들어놓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그 중에 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취해야 하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취해야 하는데, 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슬기롭다. 그런데 왜 슬기롭다고 했나요? 이가 돈을 낭비하고 있다가 빚을 탕감해 주면서 이가 자신이 자신을 환영해 줄 사람을 미리미리 마련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내 돈을 가지고 지 맘대로 써?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려하지 말자고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 살면서 그런 시스템, 그런 제도 하에 살면서 자본주의 제도의 도덕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자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돈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매니지먼트 하는 데 있어서 그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니저인 그 청지기인 종이 이번에는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했더라. 우리가 사람의 빚 위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진 빚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빚 탕감의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더니 그 일을 왜 했냐 하면 자기가 여기서 떨려난 이후에 자기를 맞이할 사람들이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9절에 가서 보면 재물이 없, 그러니까 9절에 제가 가서 볼게요. 9절에 가서 보면 그 재물의 성격을 어떻게 말해놓고 있냐 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 재물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어차피 재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무엇을 남겨야 하냐면 친구를 남겨야 한다는 거죠. 친구를. 우리가 그 재물을 잔뜩잔뜩 모으려고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물이 없어진다는 거죠. 어차피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없어지게 되는 건데, 그러한 없어지게 될 재물, 그러니까 없어지게 될 재물이 어떤 재물이냐면 불의한 재물이다라는 거죠. 불의한 재물. 그래서 세상 자녀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렇죠? 불의한 청집이었어요. 제가 그 비밀의 제 다른 방송편에서 영호 씨랑 크게 다퉜던 부분 중에서 세상의 모든 직업이 악하다라고 말을 했더니 영호 씨가 튀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재물 자체가 다 불의하진 않아요. 그런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영속성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속성이 없다. 우리가 사는 동안 사는 동안에만 누리는 것이어서 그래요. 그 재물을 하늘까지 가져갈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앞에 불의한 것이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거, 소중하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는 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미국 제가 지금은 그 웹사이트를 잊어먹었는데 어느 웹사이트에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한 카트짜리 그 만화 있지 않습니까? 그 카툰을 제가 그 설교에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전도서를 강의할 때, 전도서가 아니라, 그렇죠. 전도서를 강의할 때, 그걸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소개한 것이 너무나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서 방송 중에도 말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배가 침몰하는 한 카트짜리 만화였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글이 뭐였냐면, 이배 안에 있었던 금과, 그리고, 아직 카톡이 왔어요. 우리 칠천님께서 카톡을 주셨네요. 배 안에 있었던 금과 그리고 배에 보면 막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면서 똥도 싸고 그랬을 거 아니야. 거기에 있었던 새똥과 침몰할 때 같이 침몰한다. 같이 빠진다. 이렇게 써놓고 있거든요. 그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 세상에서 그걸 금이라고 특정을 해놓고 우리가 소중하지 않다, 의미 없다, 뜻없다라고 했던 거, 가치 없다라고 했던 걸 새똥이라고 해놓고 이것이 침몰할 때, 배가 침몰할 때, 즉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을 멸절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배가 침몰할 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귀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역시 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거죠. 심지어 옷까지, 성전까지.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성전까지 우리의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지혜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없어질 것이므로 불의한 재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역시 제가 그런 의미로 불의하다 악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직업 그런 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낙원에서의 일함의 성격으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죠. 영속적이진 않지만 그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해 내감에 있어서 일의 성격을 우리가 하늘 것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서 그런 성격의 것으로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잘 써야 돼요. 시장 윤리를 저버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하고 신앙윤리를 잘 지켜내면서 돈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격적으로 그렇고 그 직업 역시 그리스도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지금 이 직업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다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 사라짐으로 우리가 소중하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일지라도 그리스도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을 불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살아가면서 동의가 쉽게 되지를 않겠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데 이 주인이 예수께서 예수님이 아니라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칭찬했다라는 거죠. 무슨 일을 50% 탕감해 주고 20% 탕감해 줌으로 자신을 그러니까 자신이 떨려난 이후에 자신을 맞이할 친구를 아니 여기는 아직까지 친구는 아니죠. 그냥 주인이 칭찬을 해서 그렇게 한 일을 자기를 맞아줄 사람을 확보하는 일을 한 것을 슬기롭다 칭찬을 했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9절에 그들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라는 거죠. 9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비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 그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라는 거죠. 왜요? 슬기롭게 대처하기 때문에 떨려나기 전에 슬기롭게 대처를 했어요. 슬기롭게 대처를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친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았는데 4절에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라는 의도로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그들이 누구냐 하면 친구다라는 거죠.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 세상에서 영속하지 않은 그 직업을 통해서 확보한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친구가 누구냐? 이게 지금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친구가 성경에 여러 번 쓰여져 있는데 친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성경 기록을 전해드려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내 친구 너희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의 친구.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거죠. 영원한 친구인 너희들아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영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권세를 부린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아 내 친구들아 죽은 이후에까지 영원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바로 나를 두려워하라. 내가 내 친구 너희들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더 구체적인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친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친구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달라붙는다는 거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법도와 규례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일이 뭐냐면 빚을 탕감해 주는 일로 친구를 사귄 거죠.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주인에게 내쫓긴 후에 자신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한 거예요. 이걸 9절에서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훈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벌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여기에 이러한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님께서 질문을 해오셨더니 우리 김쌤께서 바로 댓글을 달으셨는데 뭐라고 달으셨냐면 개처럼 벌었어도 정승처럼 써라 이렇게 딱 쓰셨어요. 그리고 너무 짧나요? 그리고 미소 날려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이렇게 개처럼 벌었어도 정승처럼 써라 이 말을 좋은 뜻으로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정말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라 도덕적으로 이런 의도로 쓰셨겠죠.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또 잘못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개처럼 벌지 마십시다. 벌 때도 정승처럼 버십시다. 함부로 벌지 말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는 방식으로 돈을 벌지 마십시다. 그렇죠? 그게 어차피 영속하지 못한, 영속적이지 못한 직업을 갖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함에 있어서 신앙의 윤리를 잘 지켜내가며 돈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합당하게 돈을 버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그 문단이 어디까지냐면, 가만히 보겠습니다. 14절까지거든요. 14절까지가 문단이에요. 그래서 문단을 다 읽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단을 다 읽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9절 이후에 10절에,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빚을 탕감해 준이 종의 일이, 종의 일을 설명함에 있어서 도대체 연결점이 없잖아요. 관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연관된 진술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빚이, 이 불의한 종이 돈을 낭비했었어요. 그러다가 빚을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일, 큰 일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이걸 작은 일, 큰 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는 일, 이거를 이렇게 작은 일로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처소로, 정말 궁극적으로 영원한 처소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작은 일을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친구를 만드는 일이죠.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육신적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최종적으로 천국 안에서 사는 사람의 해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이미와 아직의 컨셉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육신으로 살고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선한 법 따라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대로 뻔히 알면서 그와 같은 불의한 법을 따라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의 조각들, 어떤 편린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 있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고, 큰 일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하게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최대한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온 삶을 다 들여서 죽기까지라도 예수에서 사는 것이 유익함이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faithfully, 여기서 충실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행함이지만, 행함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냥 faithful, 그러니까 뭐냐면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 나라에서의 충실한 모습으로 살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충실한 모습을, faithful, 성실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그래서 내가 이 충실한 혹은 성실함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 의미여야만 한다는 거죠. 쇠가 빠지게 열심히 바지런을 떨면서 사는 것 자체가 성경적 개념으로는 충실한, 성실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담아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한 행함이 충실한 건 성실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러한 행함을 하는 것, 이것이 자기들의 충실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나라에서 조금도 흠없는 모습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큰 일의 faithful, 성실한 모습인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도 큰 일에도 불의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윤동주의 서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 먹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럽잖아요. 그걸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아서 그 일이 뭔지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마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된 것들, 그것을 상상만 해도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더라. 그 죄의 법이.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주려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결국 큰 일에도 불의하게 되더라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자보다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하면서 이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직업을 통해서 얻은 그 재물을 가지고 이와 같이 친구를 얻는 것에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이 친구를 얻는 것이 뭐죠?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다면, 그런 행동을 하고 살지 않는다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누가 너에게 하늘의 것을 맡기겠느냐? 누가 너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을 하늘 선물로 너에게 주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하늘 욥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런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거였단 말이죠.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목숨을 내주겠느냐? 내가 벌은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남의 것이라도 내가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사회에서 출세하고 권력을 쥐려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 것을 뺏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많은 것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르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2016년에 정말 대한민국이 갈기갈기 찢어져 너덜너덜해진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뭐였었죠?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정농단이라는 그 여자가 풍문으로 떠돌기는 10조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고, 발견된 것만 해도 지금 5,900억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이와 같은 일을 왜 벌였어요?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평생 일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남의 재물이라는 거죠. 남의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에게 너의 목숨을 내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인생 대박 터뜨렸던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참된 것.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내 목.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그렇죠? 영원한 것, 영원한 처소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들으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해서 교훈을 반복하고 반복하시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이 8절까지가 그 설명을 하고요. 9절서부터 무려 14절, 9, 10, 11, 12, 13, 14. 꽤 많은 절을 통해서 대개가 이렇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가 길고 그 설명이 짧거나 그랬는데, 뭐,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밭의 비유 같은 경우는 안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론을 한마디 툭 던지고 마신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반복하거나 강조를 하면서, 그리고 약간 다른, 강조점들을 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교훈의 말을 계속 쏟아내시는 거예요.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재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확정하면서, 갖고 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유는 뭐냐면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한쪽을 중히 여기고 한쪽을 가벼이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두 주인이 뭐가 뭐였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 거죠. 하느님과 재물이다. 너희의 주인이 뭐가 되냐면 하느님과 재물이 너희 주인이 된다. 이게 근데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였다라는 거죠. 재물에 대한 시각을 바르게 정리하고 싶었던 정리를 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자신을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물관을 확실히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즉 빛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주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 있어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 빛의 자녀들은 누구냐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비꼬는 말이에요. 비꼰다기보다 종교인들을 말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한다. 14절에 돈을 구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니까 위에 8절까지는 이야기예요. 실제가 아니라 이야기. 이 이야기인데, 세상의 자녀들이 불의한 청지기의 거래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의 거래보다 훨씬 더 슬기롭더라, 훨씬 더 지혜롭더라 라는 거를 말을 하는 거죠.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그저 이 율법을 자신들의 삶을 더욱더 더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성경을, 이 안에서 자신들의 성공된 삶을, 그것도 육신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포함이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공된 삶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당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전해주시고자 했던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교훈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교훈을 직접 전해주시려고 이 기록을 남기신 거거든요. 아니면 말씀으로 하고 땡치셔도 됐단 말이에요. 이 기록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보존하고 보존하고 보존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로 여기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두 주인이 있는데, 이두 주인을 결코 섬겨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두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제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님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 세대의 가르침, 즉 우리의 조상들이 만들어놓은 교육, 그것을 통해서 이식된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어서 이것들과 하느님 말씀은 충돌이 많이 돼서, 이것들을 하늘 교훈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내가 노력을 해서 조금 더잘 사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틀 전에 했던 방송에서도 여전히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읽고 읽고 읽고 하면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님께서 질문하신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셨던 거, 즉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습니까?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질문을 해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신앙적 해석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또 저와 다른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마음껏 묵상을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